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스의 즈음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신문 똠스카야 네젤리와 인터넷 잡지 렘치치,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그의의 선군 용도 업적과 순관 후대관을 전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언 오브 조보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러시아 연방공산당 노보시비르스크주위원회,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지니신 고미한 위인적 풍모를 칭송하는 글들을 게재했습니다.